사랑을 붙잡고 따진들 뭐하나. 가슴이 춤추는 기쁨이 나에겐 사랑하는 이유인데, 나이를 묻고 명함을 묻고 그럼 늘 무엇을 하나. 사랑 사랑 사랑 폭탄아 가슴에 피었다. 사랑 사랑 사랑 폭탄아 나에게 피었다. 나이가 아닌 나의 마음이 청춘이랍니다. 랄랄랄랄랄랄랄라. 랄랄랄랄랄랄랄라. 살다가 한 번은 한숨을 쉬지. 내일이 없는 것 같아도 아침은 또 온다. 열정이 숨 쉬는 지금이 나에겐 살아가는 이유인데, 나이를 묻고 명함을 묻고 그럼 늘 무엇을 하나. 사랑 사랑 사랑 폭탄아 가슴에 피었다. 사랑 사랑 사랑 폭탄아 나에게 피었다. 니다.